깨달았을 땐 이미 99.9% 내 마음은 이미 너의 색으로 물들어 있어. 하지만 마지막 0.1%가 부족해야 아직 미완성이야. 그런데 있잖아, 이게 사랑이라면 네가 듣고 장난스럽게 웃으려나. 그치만 내 머릿속에 계산식은 이미 답을 아는 것만 같아. 99.9%만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0.1%만 다가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완벽할 텐데. 내가 그렇게나 특별해라면 너는 분명 마음을 숨기고서 웃겠지만 내 마음만은 100% 정도로 확신 있으니 걱정은 없어. 그래서 말해, 이게 사랑이라면 네가 듣고 농담으로 받아치려나. 그치만 내 머릿속에 계산식은 이미 답을 아는 것만 같아. 99.9%만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. 0.1%만 다가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완벽할 텐데. 99.9 흔들리지 않는 마음, 99.9 거짓말이 아니야. 99.9 너의 대답이 예스여도 노여도 괜찮아.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.